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것,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는 없다는 것,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청취자 윤회씨가 올려주신 시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 계시다가 모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신 페페 신부님의 글이라고 하셨죠. 그 글의 마지막 구절이요. 우리 모두는 다 산꼭대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산 비탈에 계시나요? 아니면 산 꼭대기에 계시나요? Holding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피셔 킹에서 해리 닐슨이 부른 How About You 였습니다. 기분이 마구 좋아지는 곡이죠. 올빼미 체질이라고 하신 변경호 씨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지금도 깨어 계세요? 김진아 씨가 다시 올빼미족 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약속 지금 지키고 계세요? 조미연 씨, 오늘도 새벽을 날아오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머리에 읽어드린 그 글.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 이것도 가슴에 치고요.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 이런 추억도 전부 한두 가지씩 갖고 계시죠? 엄마가 책갈피에 써준 은희마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이 책을 골랐다 하는 그런 책 한 권, 아빠와 함께 밤바다 바닷가에 앉아있던 그런 기억들, 그거는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어떤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톡톡 튀어나와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거, 이건 진짜 맞더라고요. 사는 게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뭉쳐져서 겹겹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못하면 삶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요. 영화일로 밥 벌어먹기 시도하는 햇병아리라고 하셨죠? 김주환 씨. 요즘에 굶어 죽을 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어쩌면 좋아. 이시우 씨. 공부에 대한 열정에 제가 기름을 들이부은 거 맞습니까? 이제는 4시까지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윤서연 씨.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함을 봤던 것 같은데 엽서로 보내주셨네요. 좋아함, 사랑함의 의미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게으른 절 우체국까지 가게 만들어서 정규 엽서를 사게 만드니까요. 여하튼 아직 이런 엽서 존재합니다. 값은 100원에서 160원으로 오르긴 했지만요. 야, 정말 비싸졌네요. 그렇죠? 160원이라. 쓰고선 곧바로 우체통에 넣는 그 기쁨이란 하셨는데 게으르지 않나 봐요. 윤서연 씨. 쓰고 곧장 우체통에 넣다니. 저는 있잖아요. 편지를 쓰고서는 진짜 그것을 우체통에 넣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것을 그냥 책상 서랍 속에는 넣고서는 어쩔 때는 그냥 해를 넘기기도 해요. 그 우체통까지 가는 그게 뭐가 그렇게 멀어서. 그래서 정말 원성을 많이 사는데 윤서연 씨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부지런한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으로 이렇게 윤서연 씨처럼 찾아오실 분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라고 편지 봉투나 엽서에 적으시면 되고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주세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그리고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FM 영화 음악이 준비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있는데요. 유니버설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리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 정성 어린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 초대권, 그리고 영화제 티셔츠 하루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내일 새벽 3시에 라디오를 딱 켰더니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하고 놀라지 마세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가끔씩 정파라는 게 되거든요.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푹 주무십시오. 자,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주인공인 날, 내 일기장 속의 영화가 기다립니다. 그 전에 영화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박태진 씨 듣고 계세요? 80년대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시절 이 영화를 보셨다고요? 사진 속의 여자, 시간 여행, 주머니 시계, 만남, 이별, 죽음. 예, 슈퍼맨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인공인 영화였죠? Somewhere in Time.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은하수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됐는데요. 이 중에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Somewhere in Time. 영화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 중에서 Somewhere in Time 들어봤습니다. 이 영화도요, 참 뭐랄까, 추억, 기억, 빛바랜 편지, 일기장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죠? 이영란 씨의 일기장을 훔쳐볼 텐데요. 이영란 씨, 듣고 계시죠? 이영란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다섯 편 이어집니다. 고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했던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드디어 시험이 끝난 것이다. 학교에서는 진도가 끝난 수업 시간을 메우기 위해 비디오를 틀어주는 날이 많았고, 영화에 별 관심이 없던 나도 서서히 당시 유행하던 홍콩 영화들을 하나둘씩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한 배우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꽃미남의 원조 장구경이었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그의 미소는 16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의 영화들 중에서도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함께 본 이 한 편의 영화는 나로 하여금 한 남자 때문에 최초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내 일생에 한 획을 그은 영화로 남게 되었다. 그 영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 영웅본색 2편이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내가 이 영화에 대해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뿐이다. 너무 재밌었다는 것, 그리고 장구경이 죽어가는 장면이 최고로 슬펐다는 것. 피를 흘리며 전화부스에서 아내와 통화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다 못해 통곡을 했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죽어야 하다니. 그리고 때마침 흘러나오던 애절한 그 노래. 지금도 나의 방 한켠에는 영웅본색 2편의 비디오 테이프 있다. 하지만 다시 보지는 않고 있다. 한 장의 사진처럼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때 그 장면과 영화 속 인물에 푹 빠져서 진정 마음으로 슬피 울었던 그때의 철없음을 고이 간직하고 싶어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보다 영화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영화에 대한 견해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영화 때문에 행복했던 건 그 시절이었다. 마음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받아들였던 그 시절. 来日子，我以后陪你。 잠미 허구시 伤心事，无谓去说，不再是往事。有时有阵时不得已，中间经过不会知，不会知。 一生的事，谁愿意过失落往事？有情无情，不要问我，不理会，不追悔，不解释意思。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난 대학 신입생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멋진 야외 음악당과 고풍스런 성당, 오작교를 닮은 구름다리, 예쁜 교복,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만큼이나 다양한 동아리들. 각 동아리의 대표 언니들이 들어와서 홍보를 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신나하며 열심히 원서들을 챙겨 모았다. 그런데 문제는 들고 싶은 동아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교실 안으로 짧은 커트머리의 한 언니가 들어왔다. 큰 키와 하얀 얼굴, 이상은을 연상케 하는 남자 같은 목소리. 난 그때 이상은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언니의 반에 단숨에 합창부에 들어가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합창부가 아닌 우체부가 되어 있었다. 우리 학교에는 특이하게도 우체국이 있었던 것이다. 교내 복도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빨간 우체통, 그 속에 담겨진 편지와 선물을 배달하는 일, 그게 바로 우체부의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 유명했던 MBC의 행사처럼 교내 예쁜 역사전을 개최하기도 한다니, 나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빨간 우체통과 예쁜 엽서전에 현혹되어서 결국 우체부에 가입했고 2년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돼서 점심때마다 온 교실을 누비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 언니를 멀리서나마 지켜보았고 나 아닌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그 언니의 소식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솔솔 들려왔다. 어느 날 친구랑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을 때였다. 바로 앞자리에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거였다. 이상은을 닮은 바로 그 언니였다. 어쩜 좋아. 저 언니 톰 크루즈 좋아하나 봐. 친구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 같은 언니가 다른 평범한 여자애들처럼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다름 아닌 톰 크루즈였기에 우리는 그 언니를 이해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언니를 본 충격도 잠시 우리는 영화 속의 여자들처럼 톰 크루즈의 매혹적인 미소에 넋을 잃고 말았다. 물론 톰 크루즈의 미모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여자에게도 활짝 피는 꽃다운 시절이 있듯이 남자에게도 그런 게 있다면 톰 크루즈에게는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때의 그는 정말 아찔하게 멋졌다. 그때는 어려서 그저 잘생겼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는 거다. 아름다운 해변, 쏟아지는 햇살, 눈부시게 젊던 톰 크루즈의 방황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음껏 펼쳐졌던 영화. 바로 칵테일이다. 인생도 한 잔의 칵테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미소와 냉소, 눈물과 웃음, 냉정과 열정, 미움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되고 고루 섞여야만 제 맛을 내는 것. 최적의 맛과 향, 색깔까지 고운 삶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바텐더가 되고 싶다. worry, be happy. Now there is this song I wrote. I hope you learned it note for note like good little children. Don't worry. Be happy. Listen to what I say. In your life, expect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But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고등학교 시절 내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음악을 듣거나 멍하니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곤 했다. 자연히 공부는 뒷전이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입시험이 다가왔다. 뚜렷이 대학에 대한 목표가 없던 나는 결국 점수에 맞춰 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에 진학했고 그 결과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학교를 박차고 나와 친구가 있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수업 중인 친구의 학교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친구의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방 안에 배어있던 담배 냄새와 재가 가득한 재떨이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놀람도 잠시, 마음이 심란했던 나는 묘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품은 채 꽁초에 불을 붙여 흡하고 숨을 들이마셔 보았다. 그러나 그저 역한 냄새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가 친구가 빌려놓은 비디오를 보게 됐다. 그 영화는 바로 제인 마츠와 양가휘 주연의 영화 연인이었다. 당시 너무나 파격적이다, 야하다고들 했던 그 영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영화 속의 남과 여는 만나기만 하면 어두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숨막힐 듯 답답하게 가로놓인 현실 속에서 너무도 무기력한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그때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결국 헤어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갈망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그때의 나처럼 아프고 어둡고 갈 곳 없던 그들. 약하지만 깊고 즐겼던 그들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작은 바람에도 비틀거리던 나의 스무 살 무렵을. 20대 초 나는 왕가위와 하루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멋모르고 취해 있었고 하루키를 모르는 애들과는 대화를 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발상이다. 게다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그들의 문학에 대해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다. 하지만 자신있게 그때도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왕가위 감독의 영화들이었다. 나는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감독의 영상에 첫눈에 매료되었다. 어쩌면 밀란 쿤데라의 작품에 대해 잘 모르듯 그의 영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냥 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외롭고 슬프고 우스꽝스럽고 불안정한 캐릭터들이 좋다. 정신나간 표정으로 국수를 먹고 있던 이가은, 아찔한 모습으로 서로를 비껴가던 양조위와 장만옥, 유효기간이 지난 통조림을 따던 금성무, 때론 감정 과잉이고 때론 무심하며 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들, 난 어쩌면 그들의 모호함 속에 감춰진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그들에게 애착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왕가위와 하루키 덕분에 주제넘는 정신적 사체 속에 빠져 나름대로 멋스러운 20대를 보냈다고 자부한다. 그게 착각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네 번째 영화, 바로 중경삼림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지금도 해놓은 것보다는 해야 할 게 더 많고 벌어놓은 것보다는 쓸 일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 게다가 현재 내겐 싱글즈에 나오는 나난처럼 작업 들어오는 남자도 없고 동미처럼 직장을 박차고 나올 만큼 용감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아직도 꿈이 있다. 그 꿈은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꿈이란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것, 닿을 수는 없지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런 별 하나쯤은 있어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나는 아직도 믿는다. 꿈은 손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릴지도 더 이상 꿈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영화 속의 나난처럼 나는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냥 한번 부딪혀보는 수밖에. 어느 시인은 말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하지만 잔치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누구에게나 스물아홉의 크리스마스가 또 서른, 마흔의 크리스마스가 닥쳐오게 마련이다. 이 영화 속에는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었던 나의 얘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마지막 영화로 고를 수 있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한다. 며칠 있으면 새해다. 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인생의 숙제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할 줄 알았다. 일에 성공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지금 난 여전히 일에 성공하지 못한 싱글이다. 그럼 어때? 마흔 살쯤에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뭐. 아니 말고. 어쨌든 서른 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영란 씨 듣고 계셨어요? 이영란 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들 저희가 봤는데요. 영웅본색 2편, 칵테일, 연인, 중경삼님, 싱글즈 잘 다시 봤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영웅본색 2편 중에서는 장국영의 음성 들었죠? 장국영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항상 좀 그래요. 그쵸. 세상을 떠난 가수나 영화배우들이 그냥 세월이 지나서 그냥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처럼 갑작스럽게 정말 시간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괜히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들죠. 분향 미래 일자, 펀샹 웨이 라이어즈. 이게 무슨 뜻이었죠? 그 미래를 향해 질주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니 참 좀 소감이 남다르네요. 칵테일 중에서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었고요. 예전에 이학수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고요. 또 연인 중에서는 가브리엘 야레의 음악으로 계단에서의 왈츠 들었습니다. 중경삼님 중에서 김경민 씨, 이혜린 씨 신청곡이기도 했던 왕비가 부른 멍중런 들어봤고요. 몽중인 들어봤고요. 또 싱글즈에서는 그 장진영 씨의 나레이션, 나나는 화팅 하는 그 나레이션과 함께 김준석의 영화음악, 그 메인 테마 싱글즈 3 이렇게 다섯 곡을 들었어요. 참 여러분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같은 영화인데 참 다르게 봤구나. 그게 굉장히 신선해요, 저는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영화를 보냐에 따라서 영화라는 게 누구에게는 노란빛인 게 분홍빛으로도 다가오고 파란빛으로도 다가온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신기하네요. 이영란 씨의 글을 보니까요. 서른 살이시군요. 그래요. 번 것보다 쓸 게 더 많은 거 당연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요? 그거는요. 쉰 살, 일흔 살이 돼도 똑같을걸요? 그때 한번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다시 써보세요. 그때는 어떤 영화들이 그 안에 들어갈까요? 궁금하네요. 자, 이영란 씨처럼 여러분들의 일기장 속의 영화 기다리겠습니다. 이 일기 훔쳐보는 기분이 이거 쏠쏠한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창훈 씨, 듣고 계세요? 뭘 그렇게 답답해하세요? 음악이라도 시원한 거 제가 띄워드릴게요.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I Want You 신청곡입니다. 힘 있는 그 영화적 터치를 봐서는 여성 감독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죠.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 중에서 Concrete Blonde의 I Want You 띄워드렸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스르르 잠드는 버릇 여전하세요, 송한길 씨. 제가 지금 이렇게 이름 불러도 그러면 못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Sleepy Life라는 아이디 가지신 김지은 씨는 아이디 자체가 Sleepy Life네요. 지금은 그냥 주무시겠네요. 그렇죠? 참 이게 시간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제가 엊그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새벽 3시 정말 너무해요. 제가 정말 밤도깨비인데 새벽 2시 반, 3시까지는 뭔가를 하다가 꼭 3시는 자거든요? 하셨는데 아, 강효진 씨, 매일 청취 후기 짧게라도 올리시겠다고 한 약속 잊지 않고 계시죠?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효진 씨, 그리고 원하나 씨 듣고 계세요? 아이디가 상추인 원하나 씨. 상추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다가 뭐 고기 먹거나 뭐 그러면 엄마가 상추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졸린다고. 상추라는 아이디만 봐도 졸리네요. 원하나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박종준 씨, 최유정 씨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밀랑루즈 중에서 이완 맥그리거와 니콜 키드만이 함께 부르죠. Come what ma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참 잊지 마세요. 내일 저 안 옵니다. 내일 정파예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은,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